방아 루나 방아 방아 물 방아야 영천 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야 이 방아가 웬 방아냐 강태공을 주자이로다 집에 들면 디딜 방아 다시로 짓는 살방아여 개불 끼면은 방아로다 에헤야 에야 어라우겨라 방아 루나 방아 방아 물방아야 영천 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요 들로 가면 말방아요 개울을 끼면 물방아요 중년 들면 숙방아요 현예등 미풍년 방아라 혼자 짓는 철부방아로다 목방아 지긋지긋 보리방아 사박사박 이리방아라 지기 좋은 나라 방아로다 에이여 에이여 어라우기라 방아로구나 방아 방아 물방아야 영천 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요